빗살무늬 토기 서울 암사동 출토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가 한반도에 나타난 것은 기원전 5000년 무렵이다.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나타나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전체로 퍼졌다. 이전의 덤무늬 토기에 비해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라 할 수 있다. 이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서울시 암사동 집터 유적에서 출토됐다. 형태는 간결한 V자형이고 겉면에는 아가리, 몸통, 바닥으로 3등분하여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무늬를 장식했다. 각각의 무늬가 일정한 형태와 크기를 띠고 있어 신석기인들의 뛰어난 공간 구성력과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